사랑은 안단태보다 많이 받는 행복. 내게 소원이 나요라고 물으면 오직 너라고 영원히 해바라기처럼 머무. 이제 좀 더 가까이 와 안에 들어갈게. 네가 흔한 얘기 듣다가 목을 따와. 사랑이란 메모 안에 적어야 할 정답들을 그저 먼 곳에서 찾았던 나에게 너. Come.